경의하는 최고 领도자 김정은 동지의 선군용도 업적을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네팔공산당 막슬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조선의 최고 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고 칭송했으며 스위스 조선위원회 위원장은 백두산 형의 장군이신 김정은 원수각하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군은 정치군사적으로 최종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와 조선과의 친선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에서 최고 사령관과 발을 끼고 어깨를 겹고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부대, 이것이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이라고 하면서 희세의 천출미용장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은 천하무적의 강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글라데슈 인민연맹 위원장인 방글라데슈 자료갱생연구소 위원장은 김정은 영도자께서는 수십 년간에 걸치는 조미 대결 과정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가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는 최전방 초소들을 연이어 시찰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광범한 국제사회는 그의 탁월한 군사전법과 무비의 배짱에 대한 경탄으로 끌어번지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